세상에서 맘에 없는 말 하는 건지 너 미소 지면 외면하고는 후회할까 네가 나를 사랑하게 할 마술이 있다면 좋겠지만 한결같은 널 향한 마음이 닫혀진 네 맘에 사랑을 열 거야 너의 앞에는 따스함 가득한 사랑이 언제나 기다릴 거야 너의 앞에는 가슴을 뛰게 할 꿈들이 환하게 반겨줄 거야 눈 스치듯이 지나갔지만 난 느껴져 늘 일어나는 작은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 꿈을 모두 이뤄줄 마술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 둘씩 우리 힘으로 꿈들을 이루는 기적을 열 거야 너의 앞에는 따스함 가득한 사랑이 언제나 기다릴 거야 너의 앞에는 가슴을 뛰게 할 꿈 줄 거야 이별도 눈물도 너와 함께라면 언젠간 우리를 빛나게 해줄 거야 만들죠 우리 마음에 숨쉬는 따스한 사랑